내가 강의를 여러 여기저기 강의를 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강의를 하고 다니지만 정말로 아기가 강의 들어오는 건 처음이야. 지금 두 달째. 참 민망스럽게 들이 아이가 강의 들어오는 건 정말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좀 낯선 경험이고 신선하죠? 이 경험이 아기와 함께 공부를 배우는 것이 정말 낯설고 좋은 경험이긴 해요. 자, 오늘은 이제 데카르트 본격적으로 방법 소설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데카르트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데카르트 책을 읽는데 지금 먼저 데카르트 지난번까지 얘기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쪽으로 빨리 앞으로 방법소설 145페이지를 펴보세요. 145페이지 보면 이 서설이 너무 길어 한 번에 읽을 수 없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는 순서를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서설이 너무 길어 한 번에 읽을 수 없다면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읽어도 좋을 것이다. 해서 이제 여섯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제1부에서는 제반 학문들이 다양하게 고찰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저자가 찾고 있는 방법의 주요 규칙들이 고찰되고 있다. 제3부에서는 이 방법에서 끌어낸 몇몇 도덕 규칙들이 제시되고 있다. 제4부는 신 및 인간 정신의 현존을 증명하는 데 사용한 근거들, 즉 저자의 형이상학의 탐구 토대가 되는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제5부에서는 자연학적 문제들, 그리고 제6부는 자연에 대한 탐구를 더욱 진척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것과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서술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특한 점은 우리가 철학책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리고 방법론이라고 생각해왔는데, 특히나 제5부에서 자연학적 문제들, 특히 심장의 운동 및 몇 가지 의학적 난제들, 우리 영혼과 짐승의 영혼과는 차이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특히 심장의 운동 및 몇 가지 의학적 난제 이렇게 돼 있는데, 심장의 운동 및 의학적 난제,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비의 책 있죠. 이것의 영향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으면 제5부에서 그걸 다루고 있고 분량도 꽤 돼요. 이 부분이 제5부의 하비의 그 얘기가 나오는 분량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철학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는데 이 17세기 데카르트 책에는 이게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17세기 책에는 이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순서로 읽겠느냐? 제6부부터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서술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6부부터 책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 책을 왜 썼나? 이게 궁금해서 그거부터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제6부 218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연탐구를 더욱 진척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것 및 이 책의 집필동기 해서 이제 갈릴레이의 얼굴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앞에 이 갈릴레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 3년 전에 뭐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을 끝내고 인쇄소에 넘겨주기 위해 다시 검토하고 있었는데 거기 내 자신의 이성이 내 생각에 미치는 것 못지않게 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교황청 사람들이란 말이야. 교황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발표한 자연학에 관한 견해를 단죄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갈릴레이 재판 얘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설로만 듣던 갈릴레이 재판이 데카르트 당시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갈릴레이 재판에 대한 아주 생생한 보고서죠. 어떻게 보면 생생한 갈릴레이 재판에 대한 보고서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데카르트 약간 쫄았겠지. 얘 약간 그 소심한 놈이니까 쫄았겠지. 약간 쫄았을 거란 말이야. 쫄아가지고 내가, 아, 이거 낼까 말까? 이게 고민하는 이제 그런 있겠죠. 고민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약간 쫄아가지고. 예, 잘 모르시겠어요? 어디? 두 분이서 의논해 가면서 잘, 모르고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은 잘 몰라. 나한테 물어보세요. 예, 저한테. 일단 여기선 제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래. 학생 여러분들 저 모르는 거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손 들고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도 모르면 소용없어. 응? 그 저 자네 대학원 다니잖아. 내가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대학원에 가면 되게 선후배들끼리 모여서 스터디하고 그러잖아요. 안 해, 나는. 선후배 왜 선배한테 물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한테 물어봐.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저기 굉장히 엄숙하신 분이거든. 딱 이게 말이 없어. 응? 딱 연구실 딱 오면은 선생님 방에 한번 따까리들 있잖아. 딱 앉아있으면 딱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 나오셨어요? 응. 강군도 나왔나? 이렇게 딱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오전 내내 차 한잔 줘. 그럼 차 한잔 딱 드리면 가만히 있는 거야. 오전 내내 아무 말도 안 해. 담배만 피우고 계셔. 나도 담배만 피워. 그러다가 점심 먹으러 가지. 그럼 점심 딱 먹으러 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말 걸기가 어렵잖아. 말 걸기가 어렵게 뭐 있어.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되게 선후배끼리 모여서 공부하잖아요. 나 안 해. 선배들이 뭐.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래야죠. 선배들한테 입봉을 못 받았어.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나는 그렇게 물어. 선생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나? 몰라요. 계속. 그것도 모르나? 그러면 확 쪽팔려가지고 확 기죽구르지 마. 응? 선생님 모른대요. 가르쳐 주세요. 계속 유치해도 계속 물어봐. 학생의 특권이야. 학생의 특권은 유치해도 계속 물어본 거야.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계속. 나 지금도 그래. 지금도 모르는 거 있잖아. 이메일로 선생님한테 이메일 선생님 이게 뭡니까? 하고 우리 선생님 자료 다 찾았고 지파일로 딱 묶어서 보내주죠. 압축해가지고 쫙 보내주죠. 그러니까 바쁘고 그럴 때는 자료 찾고 그랬는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은퇴하신 노인네가 자료 찾기 왕이에요. 자료 찾기 왕이에요. 그래서 막 이게 CD 레코드 있잖아. CD 기록하는 거 CDR 그게 90년대 말이 없었잖아요. 컴퓨터에. 아드님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무슨 그 미국의 연방 그 무슨 회사 다니는데 거기 갔다 오셨는데 선물을 그걸 사다 주셨어. 이거 쓰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귀신이야. 자리 찾기 왕이야. 그래서 내가 요새도 뭐 궁금하면 이태리어로 된 성서, 라틴어로 된 성서를 통 어디서 구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저번에 신해에서 서울에 안양 사시는데 서울 나오실 일이 있었어. 그래서 탁 그 명동에서 신성설론탄에서 밥 먹는데 선생님이 뭔가 가방에서 아니 가방이래. 이 주머 이게 포켓대에서 있잖아 겨울에 딱 이렇게 서리봉투에 이렇게 여러 번 싼 걸 딱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딱 뭐예요? 그랬더니 영어, 독일어, 일어, 불어, 라틴어, 히라버, 히브리어 이걸로 된 성서를 구해가지고 CD에 구워서 갖고 오셨어. 성서가 필요하다면서. 아, 선생님 고마워요. 이래서 제가 설렁탕 값은 설렁탕이 얼마나 된다고 뭐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모르고 있으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가 딱 손 들고 막 내가 강의하는데 선생님 막 이렇게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 씨발 강의 방해되게 자꾸 질문이야 이러지 말고 딱 물어봐야 돼. 알았죠? 딱 물어봐. 옆에서 괜히 이렇게 속닥속닥 하지마. 걸리면 죽어요. 나한테 걸리면 짜증나니까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데카르트가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데카르트가 뭔가 이게 소심해져가지고 찝찝했던 거라. 그래가지고 책을 출간할까 말까 뭐 이러던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해도 책은 출간했죠. 그래서 220페이지를 보면 220페이지에 보면은 220페이지 중간 위에서 한 10번째 줄 내려와서 보면은 그것을 나 혼자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기어이 출간해야 되겠다 했겠죠. 근데 뭐 우리들은 뭐 그렇게 급할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냥 혼자 간직하시지. 옆에 써놔. 그냥 혼자 간직하시지. 이는 우리 힘이 닿는 데까지 인간의 전체 복리를 도모하려는 율법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기에 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인간 전체의 복리를 도모하려는 율법 네,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 방법서설, 이 책을 갖다 출간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명분은 인류 전체의 복리를 도모한다라는 것에 있어요. 그럼 인류 전체의 복리를 도모한다. 인류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 라고 하는 것, 어떤 방향으로 이익을 도모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데카르트는 삶에 아주 유용한 여러 지식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데카르트 자신이 추구한 것은 이 책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삶에 아주 유용한 여러 지식을 제시하겠다 그 말이죠. 유용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유용하다는 말. 쓸모 있는 지식 그리고 강단에서 가르치는 사변철학 대신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필로조피 스페큘라티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프랑스 말에서 스페큘레이티브 필로소피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변 철학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중세 시대의 스콜라 철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중세 스콜라 철학 그러면 뭐 질이 멸렬하게 스승하고 제자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옛 선현들의 그 책을 가져다 놓고 이 구절이 틀렸네, 이 구절은 어떻게 읽어야 되네, 이런 주석만 달고 계속해서 신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만 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에 구체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고 이익의 증진이 되는 그런 지식은 하지 않았던 거란 말이죠. 스콜라 철학이. 그래서 데카르트는 여기서 말하는 사변 철학이 바로 그걸 의미해요. 그것 대신에 실제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삶에 유용한 여러 지식이라는 말을 해놓고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사변 철학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인데, 그러면 이로써 우리는 불, 물, 공기, 별, 하늘 및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체의 힘과 작용을 판명하게 알므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유용한 지식인데, 유용한 지식을 좀 달리 말하면 실제적인 것을 알아야 유용한 것이고, 실제적인 것 안에 들어가는 더 구체적인 건 뭐냐면 물, 불, 공기, 별, 하늘 및 하늘의 천문학이죠. 및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 힘과 작용, 이게 실제적인 것에 해당하는 거지. 특히나 힘과 작용, 이게 중요해. 힘과 작용. 오늘날로 용어로 말하면은 물리학. 데카르트가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게 광학, 굴절광학, 그다음에 천문학 이런 게 다 새롭게 등장하는 자연, 이때만 해도 이제 자연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로 용어로 말하자면 물리학에 해당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철학과에서 가르칠 사람이 못 되는 거야. 철학을 말아먹은 사람이야 지금. 과학하게 다 뺏겼어 철학은 모든 게. 남은 게 없어 철학과. 없애야 돼 철학과 없애야 돼. 과학적으로 다 통폐합해버려야 돼. 데카르트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판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적절한 곳에 사용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알고 사용하고 그렇게 돼서 우리는 뭐가 되냐.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인간 전체의 복리를 동화라는 율법 거기서부터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된다 여기까지 있잖아. 요게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근본적인 목적에 해당해요. 데카르트 학문의 근본적인 목적. 뭐라고요? 데카르트 학문의 근본적인 목적. 뭐 불만 있어요? 뭘? 다시 말해봐요. 데카르트 학문의 근본적인 목적. 예. 데카르트 학문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체 복리를. 그거는 명분이고 그건 빈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걸.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된다. 그죠?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된다는 거.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되면 인간 전체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의 힘과 작용을 알고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데카르트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의 힘과 작용을 알고 그것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것. 이것을 데카르트는 오늘날로 영어로 말하자면 물리학인데 데카르트는 거기서 딱 두 줄 내려면 지상의 열매와 모든 편의를 노고 없이 제공해주는 무수한 이쪽으로 오세요. 무수한 기술의 발명을 위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삶에서 으뜸가는 선이자 다른 모든 선의 기초인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계학하고 의학이에요. 기계학, 의학. 그러면 이제 데카르트가 말하는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되려면 우리는 뭘 공부해야 돼? 기계학하고 의학을 공부하면 되겠죠. 철학책에 이런 게 나오니까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 당시로서는 데카르트에게는 데카르트가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이건 굉장히 학문 세계에서 혁명적인 거였어요. 철학책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었지. 그냥 일단 철학책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축복을 그러면서 이제 뭐 숭구리당당 계속 막 이렇게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뜻모를 이야기만 남기고 계속 떠나는 그런 얘기가 계속 오고 갔는데 10월에 많이 막밤이야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구체적인 지식을 탁탁탁 제시해서 기계학과 의학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근대에 아주 중요한 생각. 이게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된다.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된다.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17세기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살아왔어. 이른바 근대적 세계를 살아왔어. 이 생각을 가지고 17세기부터 지금까지 근대적 세계를 인간이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연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죠. 네? 낙동강에다 댐도 쌓고 댐 11개를 쌓는다고 그러더라. 2012년이면 다 호수가 된대요. 낙동강이. 가서 헤엄치고 노는 거 이제 11개 빼놓고 릴릴이 하면서 부산 사람들은 생수 사 먹어야 되는 거야 이제. 아주 겪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기 때문에 빨리 호수가 만들어지길 기원하고 있어요. 저는 겪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된다는 생각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그 환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우리는 이런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을까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놀랄 정도로 아주 미묘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죠. 인간이 아무리 자연이 과학 지식이 발전했다 해도, 과학 기술이 발전했다 해도 자연의 비밀을 아직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카르트 때부터는 이때부터는 이제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라고 하는 이 야망을 가지고 자연의 탐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굉장히 엄청날 정도의 그 문명의 이 혜택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자연의 비밀들을 알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파괴함으로써 그 부작용도 많이 얻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장마철도 없어지고 아열대 기후대로 들어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앞으로 한 4, 50년 더 진행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가 된단 말이죠. 아열대 기후가 되면 이제 시에스타가 생기는 거지. 낮잠 자는 시간 생기고 게을러지고 이제 다들 막 얼굴 더 이상 하얘질 수 없어. 얼굴은 다 까매져가지고 막 이렇게 말도 바뀔지도 몰라. 이렇게 바뀔지도 몰라. 다 우리도 필리핀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이 계절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이게 다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이잖아요. 이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몰랐던 거라. 자연과학의 힘을 맹신했던 탓이라. 근데 이게 바로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 여기에 지금 220페이지에서 우리가 읽은 거 있잖아요. 이게 데카르트 철학의 기본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데카르트 이후에 근대 자연과학자들 그리고 근대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 여기에 집약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222페이지로 넘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데카르트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자연과학에 관한 얘기가 자연과학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왜냐하면 제6부가 끝나고 요 다음부터는 자연과학에 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222페이지에 보면은 실험이 어떻네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고 둘째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요것에 이어지는 자연과학에 관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의 일종의 방법론적인 개요를 적어놓은 겁니다. 요거는 마지막 시간에 다시 이 부분은 또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다 236페이지를 가보세요. 236페이지 문단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굴절광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다섯 여섯 줄 내려오면 내 스승의 언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내 조국의 언어인 프랑스어로 이 책을 쓰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순수한 자연적 이성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옛날 책만을 신뢰하는 사람보다 더 올바르게 내 의견을 판단해 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앞에서 우리가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인류 전체의 복리에 기여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인류 전체의 복리에 기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라틴어로 쓰는 것보다도 불어로 쓰는 게 훨씬 많은 사람이 있겠죠. 지금 이 부분에서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오늘날로 용어로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여기 들어있는 게 의사소통 전략. 이게 또 하나 근대적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대적인 지식인들은 고대와 중세의 지식인들과는 달리 근대의 지식인들은 대중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단테도 단테가 단테 신곡을 보면 그게 물론 중세적인 흔적이 있고 신앙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게 근대적인 저작이라고 하는 것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알 수 있어? 어연 얘기해 봐. 예. 단테 신곡이 근대적인 저작임은 단테 신곡의 형식적 측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고? 자기가 직접 말한다. 자기가 직접 말한다. 또? 사람에게 이야기해 줘. 또? 단테가 살고 있던 피렌체 지방에 토스카나어로 썼죠. 라틴어로 쓰지 않고. 그런 게 근대성이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대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글을 쓴다는 거. 대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글을 쓴다는 거. 한국에서 6.1절의 서유건문이 국화문 혼용체로 나왔죠. 6.1절의 서유건문. 알아 몰라? 서유건문을 알아요? 이름만 알아. 서유건문이 국화문 혼용체요. 서유건문이 국화문 혼용체인데 서유건문의 목적이 뭐였지? 중요한데 이거. 서유견문의 목적이 뭐야? 서유견문의 문서,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문서의 성격이 뭐냐고? 옆집 아저씨에게 들려주기 위한 이야기? 6.1쯤 부인에 대한 사랑의 편지? 뭔가? 뭐 끄떡끄떡해서 사랑의 편지에서 끄떡끄떡하고 그래. 뭐야? 민중들에게 알려주기. 민중들이 알려주는 거 아니야. 6.1쯤이가, 6.1쯤 집안은 서인 노론 집안에 6.1쯤이 아주 말하자면 조선시대 말에 대한제국 말기에 진짜 명문가 집안이거든. 요새 서양 애들이 좀 잘 나간다며. 그러니까 좀 똘똘한 놈 하나 골라가지고 국비유학을 보내보자. 그래갖고 6.1쯤이가 간 거야. 국비유학생이라고. 왕에게 올리는 공식 문서, 보고서야, 보고서. 서유기문이. 보고서인데, 그거를 국한문 혼용으로 썼죠. 그러니까 6.1쯤이도 그게 나름대로 그게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있었던 거야. 왕에게도 올리지만, 동시에 사람들도 읽었으면 하는. 그러니까, 왜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느냐? 프랑스어로 썼다. 프랑스 말로 썼다. 단테가 토스카나어로 썼다. 이게 지금 로컬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저기 누구죠? 조선에서 영경, 그러니까 청나라 때 사절들이 가죠. 영경 연행사라고 그러잖아. 열하일기. 예? 박지원도 열하일기 쓴 게 연행사로 갔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본 가서 통신사죠. 중국어나 일본어를 몰라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게 한자로 필담을 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요 세 나라는 동아시아 공통어가 한문이라고 하는 그 공통어가 있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글을 썼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한은 조선에 살고 있는 지식인이든 일본에 살고 있는 지식인이든 중국에 살고 있는 지식인이든 자기 나라의 정체성도 있지만 동시에 동아시아 3국 공통의 정체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글 쓰고 있는 한은. 우리가 오늘날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일본 사람이 우리말 모르고 내가 일본말 모르면 뭘로 얘기해요? 영어로 대화하죠.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어 가창케 일본어 배워갖고 일본에 가서 대화 안 돼. 스미마센 하고 나서 일본어 하려고 그 사람들이 일본어 잘한 것 같다고 계속 떠들어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말 영어로 말하는 게 좋아. 차라리 지도도 몰라 나도 몰라. 쌤쌤 그래도 알아들어 저 사람들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뭘 써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글자로 뭘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로컬 랭귀지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 언어에 대한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지역 언어에 대한 의식이 생기면 그게 바로 국민국가 의식이 생기나요. 그게 일종의 근대성의 출발점이라. 물론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히틀러처럼 되죠. 독일 민족주의 이런 게. 대독일주의, 막 게르만 민족이 뭐 유럽을 지배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 민족주의가 잘못 뿜어지면은 민족 초민족주의가 되지. 울트라 내셔널리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파시스트의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조심해야 돼. 걸핏하면 막 그 국가주의로 빠져들잖아요. 박지성이가 잘한 거지 우리나라 사람이 잘한 건 아니란 말이야. 에? 그런 식으로 꼭 월드컵 하면 막 광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데카르트가 불어로, 불란스말로 이 책을 쓰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는 데카르트가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조국의 언어인 불어 이랬잖아요. 국가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의 철학자들은 또는 근대의 과학자들은 다 나름대로 국가에 대한 의식을 가진 거야. 그것이 한국에서도 절정으로 나타났지, 황우석. 과학자에겐 조국이 있습니다. 과학에겐 조국이 없지만. 뿜어주잖아, 황우석이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황빠가 됐었지, 한때 막. 줄기세포 등짝에다 붙이면 바로 그냥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예수님 돼버렸잖아. 그 다음에 순수한 자연적 이성만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두 줄 내려오면, 아니, 옛날 책만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데카르트가 이제 여기서 두 개의 집단을 나눠서 말하자면 두 집단을 나눠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딱 세력을 붙이는 거예요. 옛날 책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앞선 스콜라 철학자들이고, 이제 이 내 조국의 언어인 프랑스어로 이 책을 쓴다 그러면 일반 대중들이 읽을 거란 말이죠. 스콜라 철학자들은 안 읽지. 야, 쌍티나게. 이거 라틴어도 아니잖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 라틴어도 아니잖아. 쌍티나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은근슬쩍 내 책을, 내 조국의 언어인 불어로 이 책을 쓰는데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순수한 자연적 이성을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잘났다. 니들 잘난 분들입니다. 옛날 책을 신뢰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올바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패를 가르는 겁니다. 이때 이 데카르트의 이 철학이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학문을 기도하기보다는 당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양식과 더불어 학문까지 겸비한 사람만을 그랬어요. 르 봉상스라고 해요. 양식이에요. 굿센스인데 이제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더불어 학문까지 겸비한 사람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데카르트가 자연적 이성이라는 말을 여기 했죠. 이성이라는 말. 데카르트 이성은 도대체 무슨 이성일까?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제 이성이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거의 비슷한 말로 쓰는 게 양식이에요. 양식. 불어로 이제 봉상스죠. 봉수 할 때 이게 봉이야. 봉주르 이게 봉주르 굿이잖아 말이야. 이게 영어로 말하면 굿센스, 굿센스. 프랑스에 가면 봉봉 초콜릿이 있어요. 봉봉 초콜릿. 좋아 좋아 초콜릿이죠. 우리말 옮기면 봉봉 초콜릿. 무지하게 맛있어. 아주 어금니가 녹아. 먹으면. 아, 어금니가 녹아. 저는 예전에 저 파리에 갔는데 하, 이 불어를 읽을 줄 알아도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게 외국어를 하나만 한데 이게 반쪽짜리 외국어잖아요. 제가 불어나 도구가 이게 눈으로 보기 책은 읽을 줄 아는데 발음도 안 되고 대화가 안 돼. 누가 뭘 봉수 이게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사 먹을 수가 있나. 맨 맥도날드만 가서 이게 저 죽겠더라고. 나중에는 이제 막 맥도날드만 봐도 막 콜라병으로 막 이렇게 쑤셔 넣어야 돼. 안 그러면 너무 질려가지고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선가 이게 봉봉 초콜릿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서 가게 들어서 봉봉 초콜릿 이렇게 초콜릿은 쇼콜라라고 해요. 쇼콜라. 그지? 봉봉 쇼콜라 딱, 그러니까 사람이 딱 주는데, 먹으니까 어금니가 녹아 얼마나 맛있는지. 아, 먹어봐, 정인아. 응? 봉봉 쇼콜라. 응? 프랑스 하지 말고, 지마켓에 가면 비슷한 거 팔더라. 뽕뽕 초콜릿이라고 있는 것 같더라. 봉봉 말고, BBON 해가지고, 뽕뽕이라고. 응? 파는 것 같더라. 그럼 가봐. 나 안 먹어봤는데, 나는 유사식품을 안 먹어. 근데, 한번 먹어보자. 네가 다음 주에 사갖고 돌려. 지난번에 떡도 돌렸는데. 응? 그러자. 응? 응, 좋아. 쏜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성이라고 말했는데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성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스콜라 철학자들도 미친놈들은 아니었잖아. 이성을 가진 자들이잖아. 그 사람들도 이성이라고 그랬어. 자기네들도 하느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느님하고 인간하고 똑같은 부분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이성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 이성, 라틴어로 이성이 라티오예요. 라티오. 이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데카르트도 이성이라고 그래. 중세 철학자들도 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자 칸트, 독일어로 페어눈프트야. 페어눈프트. 어떻게 읽지? 읽어봐. 독일어 동문권. 어우, 발음이 괜찮은데. 독일어 해야 되나? 독일어 가서 밥 못 먹겠네. 맥도날드구나. 페어눈프트. 이것도 독일어로도 페어눈프트. 칸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헤겔도 이성이라고 말했어요. 이성. 또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자들도 이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이성이든 데카르트가 말하는 봉상스가 됐건 그 다음에 칸트가 말하는 페어눈프트 순수 이성 비판할 때 이성이 됐건 다 이성인데 각각의 이성이 다 뜻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주의해야 되는 거야. 데카르트의 이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데카르트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서 잠깐 힌트가 나왔죠. 그 데카르트 이성은 우리가 아까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된다 할 때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 거기에 보면은 무수한 기술과 발명을 위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계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탐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것을 발견해서 이 실제적인 것을 갖다가 알아가지고 적절한 것에 사용하는 것, 이게 이성이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이성은 뭐냐면 좋게 말하면 실제적인 이성이고 좀 더 학문적으로 또는 가치 중립적으로 말하자면은 계산하는 이성인 거라. 계산하는 이성. 이게 계산하는 이성. 그러니까 판명을 해. 판명하게 안다. 자연현상을 판명하게 안다.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알아가지고 이 안 것을 적용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면 자연현상을 판명하게 안다. 이렇게 말하면. 자, 지금,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어요. 자연현상을 판명한다. 자, 번개가 부스득 쳤어.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천둥이 고롱 울었어요. 그러면 그걸 알아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우는 것에 대해서 알아요? 예? 그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요? 예? 잘 몰라요? 지금 번개가 치면은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느님, 저희가 지은 죄를 사여 주시고, 뭐 이렇게? 육신의 죄를, 기도합니까? 무서울 땐요. 무서울 때는? 그럼 이분은 아직 지금 중세시대예요. 예, 잘 아는 사이요? 이게 까마셨지, 이분? 관계를 제고해 보세요. 중세적인 여인과 함께 지금 관계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이 자연적 이성부터 일단 갖춰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요. 번개가 팍 쳤는데 천둥이 쿵쿵쿵 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뭐 그다음에 소리는 1초에 몇 미터더라? 하여튼 가.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알잖아. 그게 안다고 그럴 때 뭘 안다, 자연현상에 대해서 판명하게 안다. 그럼 뭘 아느냐면 법칙을 안다 얘기잖아요. 그렇죠? 법칙을 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법칙을 알아요? 모르시는 거니까 기도하신 거겠죠? 예, 계속 기도하세요. 법칙을 안다는 거예요. 법칙을 안다. 근데 법칙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관찰하고, 관찰도 잘 안 되는 것들은 실험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 있는 그대로, as it is, 있는 그대로를 살펴보는 것. 내 눈이 의심스러우니까 막 현미경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 멀리 있는 것도 내 눈을 의심스러우니까 망원경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 그죠? 요 당시에 망원경 만들고 현미경 만들잖아요. 호이겐스 나와요. 중국에 보면. 왜 그러느냐? 정확하게 관찰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라. 눈은 사람들마다 달라. 내 눈에는 이뻐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는 미워 보여. 또 생명인 사람, 그 당시 생명 이런 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난 빨간데 너는 파랗게 보이냐. 뭐 이게 너는 특별한가 보다. 넌 기도 많이 했지. 이렇게 기도 많이 하세요? 이 어떤 색깔을 보세요, 이 색깔이? 그러니까 먼저 관찰한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 망원경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관찰을 해. 관찰을 해가지고 자연산을 관찰해서 그것으로부터 법칙을 알아내면 우리가 자연산을 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법칙이 자연현상 안에 숨어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번개가 푹 치고 나중에 천둥소리가 다닥 들려. 그럼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쭉 뭐가 쏟아져 내려와. 소리는 1초에 340m 하고 딱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 그지? 하늘에서 각인이 쫙 커튼처럼 이렇게 340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즉 법칙은 자연현상 안에 숨어있는 게 아닌 거라. 그죠? 법칙이 뭐냐? 그러면 이 법칙은 어디에 있어요? 법칙의 소재지는 어디 있어? 누가 이제 가면 누가 뭐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머리 안. 맞습니다. 도대체 이 두 커플은 이분은 지금 BC 6세기 플라톤보다도 약 100년 전인데 이분은 지금 최소한 17세기는 지나오신 분인데 어떻게 둘이 어떤 사이예요?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이게? 따로 뭐 만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이상하군요. 거의 한 1500년 차이에서 가는 머릿속에 있죠. 머릿속에 이 법칙이 머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 법칙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말하는 여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단테처럼 신을 향해서 내 온몸을 밀고 올라가서 마디하게 기도해갖고 신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에게서 부여받은 이런 이성이 아니라 그런 신을 향한 초월적인 진리를 향한 이성이 아니라 바로 있는 그대로 자연상을 관찰하고 그런 자연현상으로부터 법칙을 만들어내는 이성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법칙을 만든다. 자 한번 더 해봅시다. 법칙을 만든다. 이걸 두 글자로?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 아까 아주 충중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입법한다 그러죠. 법칙을 만든다. 입법, 그러죠. 그래서 입법적 이성인 거 이게 바로. 관찰하는 이성의, 관찰하는 이성을 선행하는 단계로 가지는 관찰하는 이성을 포괄하는 입법적 이성인 거. 이게 바로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성이에요. 입법적 이성.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법칙을 만들었어. 그럼 판명하게 알았어요. 판명하게 안다는 것은 지금 법칙을 안다는 거야. 여기 입법적 이성인데 판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법칙을 가지고 이제 아까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내가 저 이게 피뢰침을 우연히 내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여기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길을 두고 가고 있는데 번개가 푹 쳤는데 어이씨 내 옆에 가던 놈은 이렇게 부지지직 해갖고 새까맣게 딱 타버리던데 나는 안 타고 멀쩡해버려. 이게 뭘까 이게. 그렇죠? 그래갖고 맨 놈을 이제 번개 밑에다 계속 세워봐. 그래가지고 좀 이게 야 너 좀 쓸모없지 않니 인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푹 밀어놓고 막 이렇게 아가 너 이리 와봐 이래갖고 뭐 이렇게 애들 맨 놈 쫙 계속 넣어버리는 거야. 명박이 너 이리 와봐 이렇게 저 아닌데 막 이런 사이싸봐 이놈아. 그래가지고 하고 있을 때 이제 세워 넣어 막 유럽 갔다 왔으니까 됐어 이만 많이 겪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넣어버리고 해. 딱 했더니 죽어. 예를 들어 죽어. 근데 뭐 나는 막대기 들고 있으니까 안 죽어. 몇 번 해보니까 이게 이제 귀납법이잖아. 실험을 많이 해보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몇 번 해보니까 아 막대기로구나. 계산을 하는 거지 이제 머릿속에서. 이게 바로 이제 여기다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 좋은 의미에서 이제 실천적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 실천적이라는 게 뭐 사회적인 양심을 실천하는 지식이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안 쓰고 싶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실천적 또는 실용적인 이성인가. 실천적 이성이 되는 거고 이 입법한 것을 갖다 실천하는 게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뭐냐?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계산이 일어난단 말이죠. 계산. 이 계산이라는 게 잔머리 굴려갖고 얼마나 이문이 남을까 이걸 계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수를 수를 놓고 이걸 따져보는 것 있잖아요. 따져보는 이성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것들, 입법하는 것,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것, 요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말하는 여기서 순수한 이성의 뜻이에요. 요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참 그런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좀 사신 분 좀 살 저분은 워낙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되고 아, 직장 다니시는 분이세요. 좀 살다 보면 아, 저 양반은 참 그 계산 속은 굉장히 빠른데 왠지 그 인정머리는 좀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당해본 듯한 얼굴인데 아우 심해요. 얼굴이 막 반쪽이 됐네. 그 얘기 나오니까 벌써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얼굴이 막 그동안의 분노가 막 이렇게 눈빛으로 눈도 충혈되고 막 그러는데 당해봤어요? 거의 상사분들이 그런 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응징을 해요 그러면? 술 먹고 제가 한마디 하죠. 아 그러지 마시고 그랬지 알려줄게요. 그럴 때는요. 네? 어, 전화를 집으로 사모님께 하세요. 그래가지고, 김 부장님 잘해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하면, 바로 갑니다. 퇴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도 이성은 있는 거야. 근데, 왠지 인정머리가 없어. 그죠? 그건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제가 이성의 여러 종류를 얘기하려고 얘기해. 이성은 있는 거야, 이성은. 여기까지. 그 사람도 입법이라는 게 회사 돌아가는 꼴을 알고 회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를 알아. 그 다음에 꼴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원리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서 비비고 어디서 이러고 누구를 밟고 누구를 비비고 이걸 계속 하는 거 막 몸이 그냥 유연하지 이런 말 없지. 여기서 이러고 막 여기서 밟고 막 이렇게 몸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 내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철학은 만물을 다, 세상이 만물을 다 통하라는 학문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 직장 생활의 요체도 이게 철학 수련해. 그 사람들은 이건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성을 딱 여기까지의 이성만 훈련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성만. 그러니까 이성은 또 다른 이성도 있어요. 무슨 이성이냐. 가치 판단을 하는 평가하는 이성이 있는 거야. 평가라는 것은 선과 악을 따져서 묻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성이 해요. 인간 이성이. 그러니까 선악을 따져 묻는 선과 악을 따져 묻는 평가하는 능력이 있는 평가적 이벨류티브 평가적 기성이 있는 평가적 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실천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의미에서의 실천이야. 공동체의 전체의 공동선을 향해서 항해 움직여가는 이런 실천. 요것이 훈련이 안 된 거야. 근데, 데카르트는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들은 요 정도의 이성만 가지시면 훌륭한 분입니다. 까지 얘기를 했거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사회에서는 이것으로서 충분해. 요거는 뭐야? 평가전.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질 않아. 근대 사회는. 인간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간은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너 그따위로 굶으면 곤란해. 이거 하는 것이 우리는 그저 공중도덕 수준만 버스에서 침만 안 뱉으면 돼. 이 정도. 그죠? 내가 버스 딱 마을버스 탔는데 마을버스 우리 동네 마을버스에 최둘자라는 아주머니가 운전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둘째 아줌마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둘째 아줌마는 굉장히 운전을 연하게 하세요. 마을버스. 근데 어떤 아저씨는 그냥 거의 운전을 그 다이아드를 찍는 수준으로 운전을 하는 분이 있어. 가끔 마음속에서 아,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 이게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것을 죽여버리고 싶어 하면서 집에서 나오는 길에 사시미 칼 하나 딱 챙겨가고 나서 아저씨 더 이상 다이아드 찍으면 이제 죽어요. 이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를 누구도 단죄할 수 없죠. 응? 누구도 단죄할 수 없잖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건 인간은 내면을 더 이상 파고들지 않는 사회야. 도덕적인 선과 악은 절대 문제 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회생활하면서. 오히려 도덕적인 선악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 사회생활하는데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란 말이죠. 그게 얍삽하고 계산 잘하고 탁탁탁 상황에 맞춰서 잘 뭔가를 적응하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지. 그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것이 조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야. 아, 나한테 보내면 되죠. 전화번호는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분께 전화 좀 해보세요. 좋은 사업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럼 우리는 바로 내다봐야지. 직장 후배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가서 애기들을 보내드릴게. 그러니까 지금 요 평가하는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것들이 이제 내면을 더 이상 건드리질 않는 거거든요. 내면을 건드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세시대 때는, 마녀사냥이라는 걸 했어요. 마녀사냥이 이제 뭐 나쁜 뜻으로 많이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뜻도 있느냐면, 네가 마녀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증거가 없잖아요. 마녀사냥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속에 죄를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사실은, 도덕적인 씬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형법상의 죄, 크라임으로 끌고 내려와서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대역죄인들 있잖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모르겠는데. 모른다고 모르는 거 보니까 이 새끼 시침이 되는구나. 알면 예 알겠습니다. 정말 역적이구나. 어쨌든 역적 아니야. 그죠? 어쨌든 역적. 이게요. 이 원리를 원심정죄라고 그러는데요. 원심정죄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마음의 바탕을 두고 죄를 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의 바탕을 두고 죄를 정한다. 서양 중세시대에 이것도 원심정죄예요. 그래서 신, 도덕적인 죄. 이거는 절대 오늘날 우리에 묻지 않죠. 도덕적인 죄를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PD수첩 그 수사할 때 그 작가 이메일을 뒤져가지고 내가 이번에 광고 좀 했지 그 이메일 공개했잖아요. 이게 원심정죄예요. 사실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 절대 물을 수 없거든. 근데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전국의 형법 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돼. 이거는 한국의 법률 형법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 아까 내가 말했죠. 운전을 거칠게 하는 아저씨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메일로 이 양반한테 우리 동네 그 마을버스 아저씨 운전 거칠게 정말 회칼 한 10개라도 품고 가서 찔러버리고 싶을 심정이야. 이걸 보냈는데 이게 들통 났어. 그래갖고 저를 죄를 물을 순 없잖아. 마음에다 바탕을 두고 죄를 물을 순 없잖아요. 제가 회칼을 적어도 들고 가서 이렇게 내 보이기라도 해야 돼. 그러면 미수는 되는 거야. 응? 아저씨 회칼 있어요 이렇게. 괜찮은데 사실래요? 근데 중세시대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죄값을 굉장히 신에게 말하자면 재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형을 하는 거야. 화형을 하면 사람이 오래도록 이게 불에 타죠. 고실고실하게 타려면 오래도록 그러니까 불에 태우는 거예요. 예수도 십자가 위에서 3시간 동안이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뜻으로 그 죄값을 묻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이것이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조선시대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이게 형법 안에 들어간 게 한나라 때도 한 고조 유방이 왕이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황제가 되는데 힘을 아끼지 않은 부하들을 갖다가 다 이제 그 처형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부하는 실제로 반란을 일으켰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삼족을 척살해. 근데 한신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냥 모반죄야. 모반죄는 이게 의논한 거거든. 의논한 증거도 없잖아. 근데 둘 다 벌이 똑같아.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고 황제 궁전으로 쳐들어온 놈하고 모반을 한 걸로 짐작되는 놈들하고 벌이 같아. 이게 바로 원심정죄에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형법에서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친족에 한해서는 죄를 지은 자를 숨겨줬다 해서 범인 은닉죄로 잡아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친족에 한해서. 그는 뭐야? 친족이니까 마음이 어쩔 수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유일한 예외, 원심정죄라고 하는 이 원리가 한국 현대 형법에도 유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 서양 고대에서든 동양 고대에서든 예전에는 심정을 갖다 이렇게 따져서 묻고 사람에게 측은한 마음이 있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가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역시 인간됨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봤죠. 그것도 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도덕적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이성, 그것이 데카르트에게서는 배제됩니다. 그럼 이것만 남는 거야. 자, 자연의 법칙을 알아내서 입법적 이성과 그것을 구체적인 사물에 또 인간 생활에 인간 복지의 증진에 적용시키는 실용적인 이성, 이 두 가지가 탁 남는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이것을 데카르트는 이성의 개념으로 국한해서 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 이외의 이성 개념이 일단 데카르트는 이성이 아니라고 빼버린 거야. 그러면 요 생각들을, 요 생각이 이제 서양에서 17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데카르트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양식이다. 이게 봉상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갑니다. 제 일부로 이제. 지금 제가 말한 거 있죠? 지금 제가 말한 게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데카르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데카르트가 대중에게 호소하려고 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대의 학자들은 데카르트만이 아니라 이후의 학자들도 다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물론 데카르트 때나 뉴턴 때나 이 사람들 물론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기도 했고 데카르트만 해도 이제 그 스웨덴의 왕 뭐 이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 갈릴레이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갈릴레이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할 때 그 토스카나 지방에 이제 피렌체 피사 뭐 이 지방에 있는 상인들한테 오늘날로 말로 치면은 연구비를 지원받습니다. 펀딩을 받아요. 즉 자기네들이 더 이상 중세시대 스콜라 같은 경우는 중세시대 스콜라는 성당 부속학교거든요. 성당 부속학교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귀족들로부터 또는 자기 자신이 귀족이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못 됐던 거라.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에게 지식을 호소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쉽게 말해서 팔아서 그들로부터 연구 지원비를 얻기도 합니다.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17세기부터 등장하게 된 사태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은 좀 나쁘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세계에 실현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위력을 얻고자 노력했던 측면이 있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가령 똑같은 예로 지금 데카르트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식을 완전히 부정하죠. 전통과 권위를 부정하죠. 그러면 그리고서 자기가 말하는 이런 새로운 종류 입법적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성 중심의 체계를 세우죠. 그렇죠? 지금 데카르트는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가 말하는 입법적 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카르트 이성을 입법적 이성 중심의 중심 체계를 세웁니다. 데카르트가.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의 제목이 뭐였어요? 종인군 얘기해봐. 무슨 죄로 잡혀 들어갔지? 길에서 오줌 넣어가지고 잡혀네. 그럼 빨리 말해봐. 소크라테스 무슨 죄로 잡혔죠? 신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신을 믿지 않았다고? 그냥 신? 그 당시 그리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 그 말을 빼면 안 돼. 전통적으로 아테네에서, 그러니까 플라톤의 제목은 뭐냐면 전통을 개무시했다는 거거든. 그리고 플라톤은, 아니 저기 소크라테스는 전통을 개무시했다. 그리고 아테네 전통이 뭐야?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이거 안 돼. 이러고 다닌 거야. 다시 말해서 아테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스콜라 철학 중세의 전통을 무시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전통을 무시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들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새로운 체계를 세우겠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이제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플라톤이나 데카르트나 모두 다 전통을 무시하고 입법적 이성 중심에 이제 물론 저기 데카르트는 입법적 이성이지만 플라톤은 이제 초월적 이성이죠. 이데아니까. 무슨 저기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민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진리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철학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둘 다 마찬가지로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이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체계를 세웠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당했죠. 근데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당했으니까 플라톤이 뭘 했어요? 아 이거 열받네. 그래갖고 아카데미를 세워가지고 학생들하고 모여 앉아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중에 학생이 하나였잖아요. 했지만 끝까지 플라톤이 대중적인 세력을 귀화발휘 했다는 것은 없어요. 근데 데카르트 이후에 데카르트를 비롯해서 로크,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배운 로크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뭐냐면 이 당시에 등장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대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롭게 등장하는 대중이 이른바 근대 시민 있죠. 근대 시민. 오늘날로 말하면 부르주아. 이 사람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하고 데카르트나 이제 요 데카르트에서는 이런 흔적이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다음 달에 읽는 로크에 가면은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즉 근대 세계의 지식인들은 요 사람들을 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기네 작업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들이 근대 세계에서 새로운 이 체계를 세우고 이 체계를 근대의 헤게모니가 되는 중심적인 체계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뭐 배웠지? 지난달에 뭐 배웠나? 지난달에 근주론.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들려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죠? 인간은 나빴다. 응? 인간 나빴다. 인간 나빴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빠. 짜증나게.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들려준 교훈이 뭐죠? 뭐라고요? 농민 반란을 제압해라? 국민국가. 뭐라고? 새로운 군주가? 땅을 새로운. 새로운 군주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 군주가, 끝발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또? 지난 시간에 계속 잤나? 얘기해보세요. 네. 자기 군대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무력과 설득! 근데 설득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득에 해당하는 게 정치수, 그러니까 정치술 뭐 아니고, 통치술. 인민의 미움과 경멸을 받지 말라. 그죠? 여러분 얘기했잖아. 인민에게 미움도 받지 말고 경멸도 받지 말라. 이거 있잖아. 아주 중요하다고 15장부터 계속 그 얘기가 반복돼 나왔죠. 즉 마키아벨리가 우리 이 근대 사회에 마키아벨리가 근대 정치학의 시조입니다. 근대 정치학의 시조. 근대 정치학의 시조는 뭐냐면 마키아벨리의 그 말 인민의 미움과 경멸을 피하라. 이게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근대 정치의 출발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느냐?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어? 인민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 진리는 철학자가 안다고 그랬잖아. 마키아벨리는 진리 개념이 없어. 인민에게 미움받고 경멸받는 죽는데 무슨 진리야? 죽게 생긴데 진리야?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인민의 미움과 경멸을 피하라 이게. 인민의 미움과 경멸을 피하라는 걸 긍정적으로 말하면 인민의 세력을 등에 업어라지. 인민의 세력을 등에. 이게 바로 군대 정치학의 출발점. 인민의 세력을 등에 업는 자가 권력을 잡는 게 무력을 쥐고 인민의 세력을 등에 업는 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인민의 미움과 경멸을 피해야 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말하면 인민의 세력을 등에 업는 것이 군대 정치에게서는 알파의 오메가란 말이죠. 핵심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무력을 갖고 있어야겠죠. 새로운 군주가 되려면 마키아벨리가 말할 때. 근데 무력을 딱 빼고 나봅시다. 인민의 세력을 얻어라. 그러니까 플라톤이 실패한 지점이 어디 있느냐? 인민의 세력을 얻지 못했거든. 지금 데카르트 이후에 등장하는 근대의 철학자들 또는 정치사상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민의 세력을 얻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인민의 세력을 얻는다고 하는 게. 이게 근대인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민의 세력을 얻는다. 그래서 지금 데카르트가 여기서 불어로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불어로 글을 쓰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죠. 인민의 세력을 얻는다. 이게 근대 정치의 핵심인데 이게 바로 이것이 데카르트라든가 로크라든가 그다음에 프랑스의 볼테르라든가 루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딱 생각이 들어와요. 마키아벨리 생각이.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우리는 악을 가르치는 교사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 악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거라. 마키아벨리즘 그럼 잔인무도한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는 거 이걸 배웠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마키아벨리즘은 한마디로 인민의 세력을 등에 업는다는 것 이거예요. 이걸 좋게 말하면 뭐냐? 이게 공화주의예요. 인민공화주의 이게 인민공화주의 리퍼블리커니즘 이게 공화주의 이게 마키아벨리즘이에요. 인민의 세력. 그래서 근대 이후의 철학자들은 그 사람이 정치사상가는 물론이고 데카르트든 스피노자든 이런 사람들 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인민에게 호소함으로써 진리값을 인정받겠다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아주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인 스탠스,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가치 중립. 이미 데카르트는 여기서 이 전략을 보이는 거죠. 자기가 스콜라 철학을 깨기 위한 전략으로 불어로 된 책을 쓰고 인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누군가 뭐 파퓰리즘적인 전략이다. 다 파퓰리즘이야. 아 그러면 인민에게 호소하지 않고 고고하게 제가 지금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 저를 대통령을 해주세요. 그러면 허경영이지 뭐. 그잖아요. 요새 차라리 허경영이 나왔으리라는 생각도 가끔. 좀 5분만 쉬었다 합시다.